남조선 인터넷 신문 통일 뉴스에 의하면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소속 언론 본부가 24일 각각 성명들을 발표해서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의장 리창복에 대한 괴뢰당국의 부당한 파시적 포괄책동을 단죄했습니다. 한편 6.15 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도 25일 괴뢰 패당의 부당한 탄압책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